우리 노래로 들려오는 멜로디 버려지지 않아서 가슴에 숨겨둔 나만의 나를 위한 멜로디 반복되는 하루 속에 버린 듯 꺼져가는 나의 노래 부르고 싶어 이제 내려지는 비 속에서 때묻은 나를 벗어버리 속에서